어쩌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소소한 주제들로 일주일간 밀렸던 수다를 떨겠습니다. 심심할 때, 노곤할 때, 배부를 때 떠오르는 우리는 일주일의 수다, 일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화 녹음이죠, 이번이. 저번에 1화 녹음하고서 다행히 1화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2화까지 넘어왔습니다. 성공적 다행히. 맞죠? 그나마 그동안 했던 평타는 쳤다?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잘했다라는 거. 무난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잘했고. 1화도 한번 이거 2화부터 들으시는 분들 하면 1화 먼저 들어 주시고 피드백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화를 이번 주에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아직 2화다 보니까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각자 자기소개 시작할게요. 저부터 하자면 저는 자유로운 정규직을 꿈꾸는 비정규입니다. 네, 저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꿈꾸는 드리머입니다. 네, 영원한 개미, 주식투자 시장의 개미, 개미입니다. 네, 낮잠을 좋아하는 오수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저희가 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각자 어떻게 지내셨나요? 개미님부터. 저 먼저입니까? 네, 개미. 무조건 개미님부터. 지진을 우리 멤버 중에 유일하게 두 번 다 제대로 느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자랑이에요, 뭐. 아니,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못 느끼신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못 느끼셨다면서요. 드림은. 네.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두 번 다 못 느껴서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속상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둔했나? 라는 좀 안타까움과 그래서 과거에 나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게 저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이게 저는 다세대 주택 이렇게 요즘 위험하다고 나오는 그 필로티 네 거기에 기준. 살고 있어서 굉장히 너무 불안해서 못 느꼈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느껴서 빨리 도망치는 게 좋지 않나? 저도 너무,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쨌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살면서 아예 처음 경험한 거라 그래요? 너무 공포스러웠고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말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여기 왔다 갔다 바빴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저번 주 대비 너무 확 추워지지 않았나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옷을 좀 바꿔 입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저는 그 정도. 네, 김민희. 뭐 오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지진 느끼고 별다른 거 없이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진짜 날씨 추워진 게 저는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 옷 입은 거 보면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러시거든요. 관악산 까마귀 다 얼어 죽었냐고. 지금 출근할 때 한 평균 6겹 정도. 사무실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는 지진 나서 뭐에 깔려도 안 다칠 것 같다고. 미쉐린 타이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 둘둘 말아가지고. 그런 느낌.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처럼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직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셨군요. 그럼요. 네. 근데 지진과는 그 지진 때문에 지금 수능이 초유의 사태로 한 주 미뤄졌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주는 아직 수능을 안 본 상태이고 원래 봤었어야 되는 주죠. 그렇죠. 이제 다음 주로 넘어 연기가 된 상태인데 사실 고3 입장에서는 어떨지 상상이 저는 좀 안 가더라고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부정적으로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이 드리머라. 되는데 역시 드리머라. 네. 심리 전문가. 네. 근데 좀 근데 그런 마음가짐은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니까 어떤 그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무슨 콘서트 예매해둔 친구들도 있었고 비행기도 취소 많이 비행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학생들 중에 일부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튜닝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튜닝. 성형 수술. 네, 그거를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게 밀려가지고 복잡해진 친구들도 많고 해서 좀 상황에 따라. 저는 그 기사를 봤어요. 떡집에서 합격떡을 다 취소했다고. 그렇죠. 떡을 그쵸. 다 마련해놨는데. 아, 다 그것도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그거는 왜 일주일 전에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떡은 유통기한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시상하잖아요. 아, 당일날 어쨌든 못 그쵸. 주니까. 그날 주게끔 다 만든 그대로 건데. 매출 피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지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진을.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자연 그래서 자연재해인 거고.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그 기사 그 개미님께서 공유해주신 기사인가 그걸 봤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지진에 면역이 생겼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서 대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 경주 지진이 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참. 삼성대 있잖아요 경주에. 그러니까 경주에 지진이 나면 안 되는 물론 어디든 지진이 나면 안 되지만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문화재가 많아서. 경주에 많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모든 문화재가 손실을 입게 그러네요. 되는데 첨성대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천년 전에 이미 되어 있었다고 오. 해요. 그래서 장난 아닌데. 뭐 다른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고 현대식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칠 때 첨성대는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천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단지 한 몇백 년, 한 뭐 몇십 년 안전했다고 굉장히 안전 불감증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역시 역사적 지식은 오수님께.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왜 또 충격이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일러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온돌. 근데 일본은 기술이 있어도 보일러를 안 깐다는 거예요. 그 다다미를 깐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진이 발생하면은 그런 건물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온돌이나 보일러 시스템 때문에 바닥이 더 두껍기 때문에 이미 지진이 한번 나서 그 건물이 붕괴되는 순간 더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보일러 안 깐린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일러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너무 이미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대비하기에 너무 늦었는데 지진은 터져버리고 있고 너무 하루하루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근황 너무 길어지고 있어. 네, 지진 얘기로 걱정, 지진이 너무 공포 때문에. 커서. 네, 이와 만의 재앙이 발생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작을 준비했죠. 저번 주에 이어서.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뜻밖에. 네. 오늘 기어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피 문화와 스타트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히피 문화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시대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봤고 미국 안에서 특히 히피 문화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히피 문화가 어떻게 대중문화에서 드러났는가 문화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부분 뭐 LSD도 있었고 장발, 개명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피 문화가 몰락한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주제가 스타트업 아닙니까? 제가 맡은 주제가? 맞아요. 히피 아니었나요? 히피. 마약 아니었어요? 마약? LSD에 대한 폭발적인 논의가 있어서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스타트업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1화를 들으시는 분은 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2부에서 스타트업과 히피 문화의 연결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피 문화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 문화라고 하죠. 반문화. 그래서 여러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문화이기도 하고 또 동양 사상에 대해서 동양 사상을 많이 차용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는 약간 독립적으로 자기 신뢰를 하면서 이제 문화를 꾸려갔던 성향을 보이기도 했고 제가 특징 정리해준 것 중에 하나는 자연과의 신비적 일체감이 있습니다. LSD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피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라일체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모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감각이 막 섞여서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음파가 보인다던가 감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런 갑자기 알쓸신잡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게? 이번 화를 보니까 네. 우리 두뇌가 감각을 인지하는 게 들어온 그 똑같이 반응 그 신경세포가 들어오는 건 다 똑같은 신호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서랑 그러니까 방향 어디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냥 두뇌가 다르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화대가 이렇게 봉화대가 켜지는 것처럼 그냥 발화만 하는데 그게 그 중앙에서 있는 수도에서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봉화대가 켜질 때 켜지는 것만 하지 어디서 켜졌습니다는 안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하게 눈에서 들어오면 시각으로 인지를 하고 귀에서 들어오면 귀에서 청각으로 인지를 한대요. 근데 이제 가끔씩 그 경계가 모호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색을 보는 그 신호가 청각으로 들어가면 색을 듣는 거죠.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네,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쉽게는 아니지만 이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겠죠. 우리랑은 다르게. 실제로 제가 아는 맹인 분도 그분은 7살 때 그 열병을 앓아서 눈을 그 시력을 잃은 분인데 자기는 꿈을 꿀 때 눈으로 보는 꿈을 꾼대요. 실제로 엄마 얼굴이라든지 내가 어릴 때 봤던 뭐 꽃. 근데 그분이 이제 맹인 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들은 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분들은 꿈도 꿈에서도 보이는 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듣는 꿈? 듣거나 만지는 꿈이죠. 뭘 만졌는데 아팠다. 뭘 만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런 느낌 거칠다지. 상상이 안 간다고. 경계가 무너지는 게 저런 거. 본 적 눈의 시신경이나 이런 걸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상상에서조차도 나는 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알았어 여기까지. 그리고 나 오늘 스타트업 다 끝내야 돼. 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네. 그런 이제 특징이 보였다. 이제 대학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물화일체 그 동양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받았고 또 이제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히피 문화의 특징들. 네. 안타까운 사건으로 몰락을 했고요. 네, 그렇죠. 뭐 찰스 맨슨이라든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드디어 스타트업과의 문화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히피 문화도 미국에서 탄생을 했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타트업 하면 실리콘밸리가 떠오르죠. 다 미국에서 태동을 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미국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동부와 서부. 우리가 흔히 인터넷 기업 하면은 지금 실리콘밸리 서부 쪽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쵸? 사실 미국에서 컴퓨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곳은 동부 쪽이라고 합니다. 먼저 시작했나 보네요. 동부에서. 동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네. 그런 학군들이 있는 곳 아닌가요? 뉴욕이 거기 뉴욕이 있고 워싱턴 DC가 그쵸. 거기 있고요. MIT가 또 거기 있죠.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MIT. 그것 때문에 지금 동부에서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죠?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죠. 그 로버트 위너 교수라고 해요. 미국의 MIT에서 교수가 있는데 요 분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이론을 처음으로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지금의 네트워킹 세상, 인터넷 세상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디에이션 레보레터리라는 연구소에서 2차 세계 대전 중에 이제 탄도 제어 연구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고안하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발전이 동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인류의 문명이 한번 확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발전한다고 탄도 하죠. 제어를 아무래도. 연구하시다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 로버트 위너 교수를 통해서 정보공학이 발전하게 되고 통신공학이 발전하게 되고 제어공학.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불어서 이제 프린스턴 고등 연구소라고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혹시 폰 노이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폰 노이만 유명하죠. 유명하죠. 저만 모르나요? 폰 노이만은 아 근데 컴퓨터 관련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굉장히 뭐 생소하실 분. 희대의 천재 아닙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그분이 제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지만. 곧 뛰어넘을 건데. 아 그래요?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해서 이제 프린스턴 고등연구에서 연구소에 있던 분인데 뭐 방금 케미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다 정립하신 분이 이 분이십니다. 엄청난 천재라고 해요. 그 일화가 있는데 그 물리학도 천재고 컴퓨터 공학도 천재고 수학도 천재고 그러니까 천재야. 이분한테 한 기장인가? 이제 지금의 수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냐? 수학 체계에 대해서 만약 100%라고 하면 얼마만큼 알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 희대의 천재가 32%인가?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했다고.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그만큼 수학이 알 수 없는 분야라는 거. 이 희대의 천재도 30%밖에 모르는 분야라는 거를. 전 죽어야겠네요. 한 0.00000001% 정도 알려준다. 저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더 센 뺄셈은 하잖아요. 그거는 수학이 아닌가요? 산수. 산수. 산수. 어쨌든 그렇게 희대의 천재도 이제 컴퓨터 공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분이 유태인이네요. 헝가리 네. 출신이고 이름 자체가 유태인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 에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 이제 발명이 됩니다. 여기도 동부 쪽이죠. 동부에서 지금 계속 동부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 일리노이 대학 또 컴퓨터 개발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곳들은 다 동부 쪽에 있는 학교들이고 연구소예요.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제 동부 쪽에서 먼저 발생을 했다는 점. 20세기 초부터 미국 동부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IBM, AT&T, 제록스, 그 자동차는 GM, 포드 다 요 동부 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 중심 문화권이 그 동부 쪽에 형성이 돼 있었죠. 그러면은 실리콘밸리로 언제 넘어오느냐를 알기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히피 문화를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문화라고 했잖아요.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기성세대에 대항하는 대항 문화가 실리콘밸리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동부에도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생기는 건가요?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히피 문화 자체가 서부에서 발생을 했는데 동부에는 관료제 중심의 대기업 사회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료제 사회를 반대하고서 드러난 문화가 실리콘밸리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동부에서 발전하고 발전시킨 기술을 가져오되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뭐 경영의 모습이라든지 그 사회 구조는 반대로. 그렇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너무 이게 대기업 중심이나 아니면 기술 발달이 많은 걸 보고 가지고 제주도로 간 거죠. 그러니까 날씨나 어떤 거기 굉장히 서부가 날씨가 좀 나긋하고 좀 이렇게 되게 살기 좋다고 좋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 가서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리콘밸리 어원의 그 단면이 좀 담겨져 있어요. 실리콘이 반도체 뭔지, 반도체 만드는 규소를 뜻하죠. 모래를 펐다고 해서 거기로 알고 있어요. 그 AT&T가 동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벨 연구소가 동부에 있었는데 이 벨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를 하던 윌리엄 쇼클리라는 연구원이 퇴사를 하고서 지금의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생산 기업인 페어차일드라는 기업을 설립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리콘밸리가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의 어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랑 냉전 상태가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 산업을 서부 쪽에 집중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컴퓨터 문화가 동부에서 시작했지만 미사일 쏴야 되는 그 연구들 이제 우주선 쏘아 올리는 연구들이 다 서부에서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최첨단 기술이 다 서부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서부에서 해야만 하는? 제가 이유까지는 따로 조사를 안 했지만 그냥 개척이 좀 덜 돼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개척이 덜 된 곳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일단 가장 태평양 쪽에 붙어 있어서인가? 그렇지 않을까? 가장 가까워서? 지역 균형 발전?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바다 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 그러면 왜 중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서부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전이잖아요. 어쨌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이미 대기업들은 그런 도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비슷한 기술력을 가진 서부에서는 그런 국가 산업이라든지 기술 연구에 더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싼 값에 혹은 그들이 더 원했기 때문에 몰아준 게 아닌가. 아니 뭐 주세 관련돼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죠. 미국이라는 게 어차피 다 주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서 좀 여기 좀 해줘 세금 좀 많이 깎아줄게 뭐 이렇게 어,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겠죠. 있겠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히피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지만 1960년대에 태동해서 1970년대를 전후로 해서 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머리 잘라야겠네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이 면접 보려면 이제 증명사진 찍으러 가야겠네. 그럼요. 이 본명도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서부 중심으로 히피들이 살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서부에 취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들이 기업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실리콘밸리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문화에 히피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져 오는 그런 문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모습이 점차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혹시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을 때 중요한 인물 3명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네네. 앞서서 그 두 명을 말씀을 드렸죠. 철학자인 마르쿠제와 시인인 앨런 긴즈버그. 그렇죠. 예, 오늘 그 마지막 한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요분을 어떻게 좀 직업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작가라고 할게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작가.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 나오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잡지를 출간한 사람이에요. 잡지요? 매거진? 매거진. 아, 그 잡지. 매거진. 아, 무슨 잡지? 어떤 잡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너무 작가라고 하다가 갑자기 잡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글도 쓰고 기고도 하고 직접 이런 잡지도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디터 정도? 영어로 할 거예요. 에디터. 에디터.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전설로 남는 영상. 그렇죠. 유튜브에 탁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엄청 떠돌아다니잖아요. SNS에. 그걸로 영어 배우는 사람들 많다. 맞아요, 맞아요. 외우잖아요. 외우잖아요. 아예. 그렇죠. 아, 워낙 근데 명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연설에서 언급했던 잡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기억하실지. Whole Earth Catalog. 네. 네. 네. 네. 전체 지구 카탈로그. 그 뜻이 맞아요. Whole Earth Catalog라는 잡지를 언급을 합니다. 본인이 이 잡지를 보고 자랐고 오늘날로 치면 구글과 같은 존재다. 그게 잡지였군요. 저는 그런 게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카탈로그라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자연 도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매거진 대백과사전.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과학동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것 같은데.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아세요 혹시? 잡지 이름인데. 아 몰라요. 그 컴퓨터 관련 잡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지금 이제 복간했어요. 원래 폐간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백과사전을 보고 자랐다. 과학동화나 뭐 그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연설문에서 연설에서 말을 했죠. 그러면 이 잡지를 만든 스튜어트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3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중서부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스탠포드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 문화인 중심 세대인 1945년 이후 세대보다는 좀 앞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좀 선구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62년 당시에 합법이었던 실험 약물인 LSD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LSD 트립 이걸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LSD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히피였나요? 그렇죠. 히피 문화를 중심으로 잡지를 만든 게 Whole Earth Catalog입니다. 제가 줄여서 카탈로그로 할게요. 네. 네. 이 카탈로그를 얘기하기 전에 우주에서 본 지구라는 사진에 연관이 된 사람입니다. 1966년 당시에 나사에서 우주 개발을 착수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우주에서 본 지구 사진을 공개를 안 했어요. 이미 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한테 공개를 안 한 거야. 뭔가 비밀을 지켰다는 명분이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나사 혼자서 정보를 독점하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중에게 드러내지 않고. 이때 브랜드가 공교롭게도 LSD 트립을 하던 중에 지구의 곡선을 민감하게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지구를 보는 거야. 본인이 LSD 트립 중에. LSD 트립 중에. 트립 중에 지구를 봐. 근데 그 곡선이 너무나 아름다워. 지구의 곡선이. 이 양반 너무 약하셨네. 약을 너무 많이 하셨네. 진짜 보지도 않은 지구를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지구를. 그 두뇌 그 망상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서 아마 상상했겠죠. 원이랑 다른 게 뭐죠? 원의 곡선이랑 다른 게 뭐죠? 본인이 상상을 했겠죠. 무의식 중에 들어있던 그 느꼈는데. 지구의 모습을. 그래서 운동을 벌입니다. 지구 공개 사진 운동. 지구 사진 공개 운동. 나사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서명운동을 해요. 나사는 지구사진을 대중한테 공개를 하라 라고 해서 지구사진을 결국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카탈로그의 1화 책 1권 사진의 이제 표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진일 것 같은데 그 많이 본 이미지일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에서 치면 이제 보이실 텐데 요런 사진 요런 사진이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 모르겠지만 지구 사진을 나사에서 공개한 지구 사진을 잡지 창간 호에 표지로 쓰게 됩니다. 아, 근데 그 나사가 공개한 걸 믿을 수 있나요? 워낙에 이것도 포토샵이라면서. 이때는 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지구 사진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에다가 구름 모양 그 흰색의 구름 모양이 있고 바다 있고 네. 대륙 있고 그런 사진인데 요 카탈로그의 창간 호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히피들이 쓰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잡지예요. 히피들의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카탈로그라고 붙었어요. 카탈로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홈쇼핑이나 그런 그렇죠. 쇼핑을 도와주는 이런 물건 사진이 있고 가격 있고 상품 목록을 이제 소개해 주는 거를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맞아요. 맞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각종 물리적인 실제로 히피가 사용하기 좋으면 물건 뭐 베스트 10 뭐 이렇게 했겠죠. 이런 아이템들을 실었던 이제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되고 그 자연으로 회귀해서 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피들이. 그래서 그걸 크래시패드라고 불렀고 이런 크래시패드에 대한 정보들도 요 카탈로그에 실었어요. 어디서 자면은 좋다 이런 걸 실었나요? 그런가요? 뭐 어느 동네 어떤 크래시패드가 좋더라. 핫스팟 이런. 그렇죠. 핫스팟. 여기 가면은 먹을 것이 해결된다더라. 뭐 그쵸. 이런 건가? 좋은 정보지네. 히피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그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작가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직접 글도 썼어요. 그래서 의식의 확장에 대한 그런 글들. 그러니까 LSD 체험을 하고서 썼겠죠. 그런 글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이제 월간지였습니다. Whole Earth 카탈로그. 요걸 하는데 창간 호에 부제가 있어요. Access to tools, 그러니까 개인의 손에 도구를 다 쥐어준다라는 게 부제였어요. 요게 이제 학자들은 지금의 구글 정신과도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네요. 아,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특정한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쵸. 정보의 대중성을 말했던 것 같아요. Access to tools.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히피들처럼 DIY라고 DIY라고 하죠. 본인이 필요한 물건 직접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지어준다라는 의미로 이 잡지를 창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잡지를 창간했던 사람인데 히피를 처음에는 타깃으로 했으나 점차 일반 도시민이나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실리콘밸리 지역에 이제 많이 뿌려지게 되면서 히피들을 또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튜어트 브랜드가 그런 히피들에게 실리콘밸리의 좀 원천이 될 수 있는 정신을 이 잡지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연설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략할 것 중략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설문을 이제 한역으로 번역한 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제 나이 또래라면 다 알만한 홀 얼스 카탈로그란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먼로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란 사람이 쓴 책인데 자신의 모든 걸 불어넣은 책이었습니다. 중략하고 35년 전에 책으로 된 구글이라고나 할까요? 그 책은 위대한 의지와 아주 간단한 도구만으로 만들어진 역작이었습니다. 중략하고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아마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잡지 맨 뒤쪽에 있었던 거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게 스티브 잡스가 생각해서 쓴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보통은 스티브 잡스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홀 얼스 카탈로그의 뒤표지, 그 폐간 후 뒤표지. 있었다.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거죠. 그 확실히 읽어봤네 보네. 그렇죠. 네. 끝까지 읽어봤다는 뜻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히피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 네. 그래서 비단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에릭 슈미트,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 영역이 있는 인물로 스튜어트 브랜드가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3명을 알아봤죠. 앨런 긴즈버그, 허버트 마르쿠제, 이제 스튜어트 브랜드. 요 3명만 알면은 어디 가서 히피에 대해서 나 알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100번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름 외우려면. 네, 그렇죠. 마지막에 이 잡지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개미님. 구글 번역으로 번역해 와서 우리한테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걸 구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유명한 영화는 다시 재개봉하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갑자기 유명해진 것들은 다시 이렇게 복관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2005년도 연설로 유명해진 거니까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디지털화 됐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뭐지?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구글 CEO나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아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수도. 안 그래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해보셨군요. 이미지를 누르면은 되게 오래된 그 책 느낌으로 된 해진 그런 홀얼스 카탈로그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스캔해서 올렸나? 그러니까 그냥 겉에만 찍은. 그 내용 표지를 안 찍고 겉에만. 그러니까 난 소장하고 있다 이거지.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공유할 생각은 없는. 한번 근데 보고 싶어요. 히피들이 어떤 물건을 썼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된 것들을 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 이게 1968년에 이제 창간이 됐는데 5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5달러면은 지금 한 뭐 한 만 원? 만 원, 2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하겠죠. 싼 가격은 아니었네요. 히피들한테. 네. 그 맨날 돈 없어가지고 스튜 먹는 히피들한테. 그랬을 텐데 74년에 폐간이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카탈로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동일한 스튜어트 브랜드가 코에볼루션 쿼털리, 홀 어스 리뷰라는 잡지를 계속 꾸준히 발행을 합니다. 2002년까지.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라는 지역에서 요 오프라인 모임 허브를 구축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이거를 읽은 독자들을 정모처럼 이제 그쵸, 정모지.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창업하자라고 해서 그쵸. 창업도 생겨나고 뭐 예술, 기술, 사회, 운동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뭐라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스파크가 튀면서 그래서 창업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지금 보면은 그냥 이 잡지 같이 읽어서 이야기할 사람 모여라 했는데 다 창의적이고 거지. 다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렇죠. 괴짜들이 모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폐간이 된 이유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요. 발행 빈도랑 부수 확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도 했고 이제 종이라는 매체의 물리적 특성상 이제 폐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well, WELL이라는 웹사이트로 재발간이라고 할까요? 그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게 됩니다. 폐간 11년 후에 디지털화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그 레리 브릴리언트라는 사람이랑 공동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요 레리 브릴리언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구글의 사회 공헌 조직인 google.org의 디렉터 라고 해요. 아, 구글.org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사회 공헌 조직이라고 해서 아까 Access to Tools라는 정신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사회 공헌 조직, 이 google.org라고 합니다. 요 org의 디렉터인 레리 브릴리언트와 공동 설립을 한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가 더 웰. 그 사이트는 홀어스 카탈로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랑 동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 잡지라든가 요 사람 자체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 사실 시어트 브랜드가 정신적으로 또 영향을 미친 글 하나가 있습니다. 1972년에 잡지 롤링스톤이 있다고 해요. 비슷한 시기에 창간이 됐는데 그 잡지에 스페이스 워라는 기사를 기고를 하게 됩니다. 우주 전쟁인가요? 그렇죠. 우주 전쟁. 무슨 내용인가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묘사를 1972년에 기사로 낸 거예요. 당시 72년만 해도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고 지금의 인터넷 사회처럼 그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확장이 안 된 상태였는데 스튜어트 브랜드가 이 기사를 내면서 좀 미래를 예측했다라고 하면서 선구자 그런 이미지를 얻었다고 해요. 일종의 SF 소설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제목이 스페이스 워일까요? 스페이스 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현재 구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방금 말했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묘사를 애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으면서 스튜어트 브랜드가 지금의 실리콘밸리 주축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기사를 통해서 라고 보고 실제로 1971년에 인텔이 최초로 마이크로칩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 이후 1년 만에 이 기사를 낸 거고 1975년에 애플의 컴퓨터가 출시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런 미래상을 그렸다라는 점. 그래서 스페이스 워는 그 내용에 대한 기사로서 실리콘밸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나요? 기사의 핵심 내용은 From Psychedelic to Cybernetics예요. 히피 문화가 그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LSD 중심의 사이키델릭 문화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문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LSD를 통해서 많은 공감각적인 그 감각 공유? 뭐라고 하죠? 그런 체험을 했던 게 인터넷 세상에서 LSD 혹은 LSD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라는 매개로 변환이 돼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약간 핀트가 다르긴 한데 이제 사이키델릭이라고 하면은 이제 환각 중심, 그쵸? 뭔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각 중심의 사회를 앞으로 다가올 사이버네틱스와 동일선상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히피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성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중심이었는데 이게 네트워크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 기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오수님이 말한 거랑 뭐가 달라요? 오수님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오수님이 말한 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 인터넷상에서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비슷한데 이런 네. 거죠. 그 히피들이 LSD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네. 기존에는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이키델릭 문화 현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이버 네틱스로 넘어가면 LSD라는 약물이 아니라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가 그 LSD의 역할을 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런 완전 새로운 세계가 인터넷 세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방식 혹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터넷이 똑같이 LSD처럼 나에게 그런 경험을 그런 경험을 준다라는 선사하냐라는 아, 그, 의미인 네. 거죠. 네.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네,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기사가 말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이키델릭에 의존했다면은 앞으로는 사이버네틱스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를 그냥 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다 정도로 그, 오히려 정의하는 그렇죠. 게 낫겠네요. 그,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히피 문화는 결코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버네틱스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이런 건 굉장히 주류이고 모두에게 통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이키델릭이나 이런 히피 문화가 모두의 문화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한 부류 히피들만이 공유하던 게 사이버네틱스로 변환된다는 게 어떻게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 그러니까 히피들만의 이야기로 국한되어지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모든 인류 혹은 모든 문화, 모든 사회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지에 대한 조금 범위적인 범위에 대한 대상층에 대한 그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거예요. 히피에 이제 국한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도래할지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스튜어트 브랜드가. 그래서 이 당시에 사이버라는 접두사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이보그도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이보그가 그거더라고요. 사이버라는 접두사와 오가니즘이 합쳐져서 사이보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오가니즘 번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하죠? 오가니즘? 그냥 오가니즘. 그러니까 그 번역을 아니, 저희가 유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거 아니에요? 유기체 뭐 이런 우리가 거 아니에요? 사이보그라고 하면은 그 약간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기계인, 기계인 그런 거를 느낌.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드로이드랑 지금 사이보그랑 헷갈리는데 안드로이드는 완벽한 기계, 네.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보그는 생체에다가 기계를 이식한 아, 느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가닉이란 오가니즘이 붙는 인공 심장 아니면은 뭐 팔 다리가 약간 기계를 기계로 팔 다리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인데 여기에 뇌를 인공뇌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안드로이드는 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기계. 그 디지몬 따지면 메탈 그레이몬 이런. 네. 네. 이런 문화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이가 공개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절반. 절반이 생명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기계다. 섞여 있는 그런. 아 뭐 로봇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제트 아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드러나나요? 그러니까 뭐가 파운데이션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 사람의 몸에 기계를 이식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것과 트랜스휴머니즘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이보그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인 거잖아요. 예를 뭐 전쟁을 위해서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팔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기계로. 근육을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 기계를 이식을 해서 정말 극대화 시키는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거든요. 사이보그 하면은 그 애니매트릭스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아. 애니매트릭스 중에 그 로봇들이랑 이제 싸운다고 하나요? 전쟁을 한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 로봇들은 안드로이드인 건가? 그렇죠. 로봇들은 기계 아예 생산됐잖아요. 로봇으로 생산된 아예 그냥 거니까. 공장에서 생산된 걸 안드로이드라고 그러니까. 하고. 로봇이라고 하고 그냥 사람 만약에 사람한테 기계를 심었다 라고 하면은 사이보그다.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 로봇 공학 전문가나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거 검색하면 나와. 정의 그러니까, 단어 정의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오가니즘이 붙었다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의 네. 차이. 그렇고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네. 핵심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꽂히게 돼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우리가 LSD에 심취됐던 거죠. 결국 이거 끝나고 나면 사이보그밖에 기억이 안 남을 거예요. 1화는 LSD, 2화는 사이보그. 그렇군요.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해커라는 용어도 이 기사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 사실 그 전부터 1950년대부터 MIT에서 썼다고 하는데 대중에게 공개된 기사로는 요 기사가 처음이라고 해요. 플래너와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플래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커는 반대적인 의미로 단순히 즐거움을 목적으로 발명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여기서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와, 제가 느꼈던 거랑 완전 다르네요. 뭔가 해커하면은 약간 해적단처럼 막 침범하고 막 약탈하고 정보 빼고 막 피해를 끼치고 이런 느낌으로 사실 화이트 해커도 있다 그러잖아요. 해커 사냥꾼, 해커 헌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맞나요? 그, 맞죠, 맞죠. 어, 화이트 해커는 화이트 해커는 방어를 위해서 그쵸. 하는 거고 이제 해커는 그러니까 컴퓨터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요. 크래커랑 해커가 있다. 크래커는 이제 가자인가요? 죄송합니다. 크래커가 맞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쵸, 이제 컴퓨터 크랙이죠, 크랙. 네, 가서 이제 완전 다 뭐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이런 거를 그렇게 부르고, 해커는 조용히 정보만 빼오는 거라고 이제 배우긴 하는데. 둘 다 나쁜 놈이죠, 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해커분들이 들으면 저를 욕할 수 네. 있겠지만 계정 털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네, 비정규입니다. 그렇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피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미친 영향이죠. 시대적, 사회적으로는 이제 냉전 시대 이후에 이제 항공우주 산업이나 이런 군사 산업을 서부에 개척을 하게 되면서 많은 기술들이 거기서 발전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히피가 취업을 해야 돼서 역시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에 또 그 베트남전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목말랐던 것 같고, 인물적으로는 스튜어트 브랜드가 있습니다. 홀 얼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잡지를 창간하고, 그 이후에도 좀 문화 허브, 창업 허브를 만들면서 1세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는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실리콘밸리의 히피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지금 벌써 우리가 45분을 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으로. 아니요, 아니요. 2부에서. 2부에서. 1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2부에서 이제 현대 실리콘밸리의 히피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